보세요. 어서 손 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 일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 일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랑 분홍빛에 꽃피고 운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 일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 일랑 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